나간 것 같아. 불을 켰으면 붉은 초로 왔겠지. 없어, 없어. 나방은 물지 않아. 하는 얘기를 마저 하면, 넵. 크리드라는 그 와디프라는 이 노래가 지금의 짜증을, 만약에 내가 너를, 만약에 네 말이 다 거짓말이고, 만약에 내가 복수를 한다면, 계속 묻는 거지. 내 가사 초반에 네 뱀같이 두 갈래로 갈라진 그 혓바닥에서 거짓말을 하는 거라면, 조져버리고 말 거야. 그런 노래였습니다. 그랬군요. 네. 상당히 시끌벅적한 노래였죠. 딱히 들어본 적이 있는 노래라고 생각한 거 외에는, 아, 들어본 적이 있다고 생각했어? 뭐 나도 영화에서 들었나 보지. 아, 뭐 그랬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거 말고는 그냥 제목 그대로 만약에 이겼구나 라고 생각했어. 이 노래 내에서 그랬어요. 그랬습니다. 저희는 다시 동부간선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다음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공포를 키우기 위해서, 아니 내 안에는 되게 무서운 게 있고 내가 본 걸 너네는 믿어주지도 않을 거고 이런저런 소리들 때문에 내가 약간 미쳐간다는 느낌이 드는 거야. 이 가사가. 그리고 제 뒷부분에 가서는 계속 반복되는 가사가 뭐냐면 이건 그냥 내 운명이야. 그러니까 나랑 같이 가자.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 되게 섬찟하다. 이게 help me가 도와달라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냥 제대로 미쳐 있는 거야. 막 자기 안에서 굉장히 많이 싸우고 있는 거야. 근데 나는 이게 현재 약도 끊고 약을 끊었는지 안 끊었는지 모르겠지만 약쟁이. 약도 끊고 약을 갖다 주던 친구도 끊긴 그 사람의 정신 상태가 이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리고 약간 바램도 있어. 차라리 이랬으면 좋겠다. 그래서 누가 나 좀 도와줘요 하고 공포에 쩔어가지고 막 이도저도 못하는 상태가 돼서 아까 충분히 얘기했던 그런 퇴행적인 정신 상태에서 할 수 있는 멋진 선택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그런 바람도 들어있는 어떤 그 멋진 선택? 우리 모두가 외치는 그 멋진 선택 Get down 그런 느낌으로 가져온 선곡이었어. 그 유럽 이쪽에서 이제 일렉트로닉을 먼저 흥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저변에 뭐가 있을까? 공연장이 이미 갖춰져 있었고 막 그래서 그런 게 된 걸까? 그리고 독일이라는 데가 참 유머가 없는 막 그런 흥이 별로 없는 동네인데 노래는 어떻게 이렇게 잘 할까? 절로 안 갈 거야. 아 그래? 손짓으로 막 이러지 마. 내비를 보고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어떤 배경이 야, 있어서 이게 뭐냐? 이게 동부간선이냐? 오늘은 동부간선, 북부간선, 강병북로 내부순환을 다 타는 코스로 가고 있습니다. 아 예예. 예. 네. 그 나 안 오는 동네라. 그런 어떻게 이렇게 흥도 없는 유머도 별로 재미 없는 동네에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디자인을 잘할까? 특히 이 노래 같은 경우는 되게 그 영화적인 긴장감이 되게 느껴졌어. 그럼 네가 뮤직비디오를 봤기 때문에. 뮤직비디오 못 봤어. 아 그래? 난 노래만 들었어. 이번에는. 그래서 굉장히 막 OST를 막 마치 OST처럼 마치 어느 영화를 일부러 감안하고 만든 것처럼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고 막 그런 섬찟하고 약간 그런 느낌을 맞아, 많이 맞아, 받는 맞아, 맞아. 가사는 내가 들어보진 않았지만 정말 약간 그런 섬찟한 소름 끼치는 그런 감상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랬었어요. 그랬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분의 정신 상태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였습니다. 차라리 그랬으면 낫겠다.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백지일 것 같아서 더 걱정인데.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이 정도라는 거. 공포에 쩔어서 도와줘 이러는 거. 내 안에 너무 무서운 게 있어. 이러면서. 다음 노래 가겠어. 가든 갑자기 좀 헷갈리는데 사운드 가든 사운드 가든의 Black or Sun이라는 노래입니다. 네. 아, 이 노래 가사는 뭐 대중이 없는데 가사에 그런 말이 나와. 어떤 시대는 갔어. 경직한 사람들의 시대는 서태지의 시대감에도 똑같은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이 노래가 나는 그 되게 혼란스러움을 노래한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래서 이 뮤직비디오를 보면 어떤 교회에 사는 사람들이 얼굴이 미소로 박제된 상태로 되게 섬찟한 모습을 하고 이제 생활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거든. 나는 그 물론 미국도 그런 암흑기가 많았지만 정치적 암흑기가 많았지만 이번에 트럼프가 당선되는 걸 보면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났었어. 왜지? 미국이 가진 어처구니 없는 그런 근본주의, 제일주의 혹은 세계 경찰을 하려고 하는 그런 자긍심 그런 게 뿌리 깊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어떤 텀블러에서 어떤 사람이 보통 텀블러는 그냥 사진 올라오고 막 그런 경우 크리에이티브한 창작물이 올라오는 경우가 많은데 난 그런 글을 처음 본 것 같아. 텀블러에서 굉장히 긴 글에 이번 트럼프 당선에 대한 분석을 해놓은 글을 하나 봤거든. 나름 인상적으로 봐서 번역을 좀 해서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놔 볼까 번역을 하다가 말았는데 하도 길어서 거기에 대체적으로 그런 얘기가 나와.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 이유가 그 상대적으로 이렇게 미국 동부 쪽에서 이제 표가 많이 나왔잖아. 이제 서부 쪽에서는 서부 쪽은 뭐 캘리포니아를 비롯해서 블루 스테이트가 기존부터 많았는데 동부 쪽에서 많은 지지가 올라왔고 이 사람들의 특성이나 트럼프가 당선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하는 글이었거든. 기본적으로 미국 사람들은 그리고 뭐 대부분의 그 농촌 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덜 교육을 받고 미국인의 대부분 사람들은 기독교의 근본주의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처럼 급변하고 있는 사회 상황 중에서는 그런 근본주의에 배척되는 진행이 굉장히 가속도화되고 있어. 소수자에 대한 배려라든가 뭐 이민 정책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급변을 하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거를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어. 그게 좋은 거라는 건 알지만 그렇지. 그게 좋은 거라는 건 어쨌든 일말의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상식을 그렇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될 거라는 건 알지만 그런 근본주의가 너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할 수가 없는 거야, 그 사람들은. 그렇지. 결론적으로 샤이 트럼프는 뭐든 물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역차별에 대한 그런 느낌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 물론 중산층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됐고 백인들이 누리고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차별 아닌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할 거야. 뭐 이렇게 이를테면 뭐 맞는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느끼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남녀 평등을 쪽으로 이제 계속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많이 안 되는데 그런 어떤 작용 때문에 남자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백인들도 자기네들이 예전에 영화나 여성 전용 주차장 같은 거지. 그렇지. 나는 그거는 내가 여자지만 이거는 안 이러는 게 맞는 것 같은데라고 생각을 몇 번을 한 적이 있지. 그거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 여성 전용 주차장이 쇼핑을 위해서 하는 짓이지. 쇼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여성 주차장이 생기게 된 배경을 사람들이 좀 오해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성 전용 주차장은 입구에 가깝게 배치하기 위함이야. 왜냐하면 주차장에서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여성들이 주차장 내에서 이동을 최소화해주기 위해서 입구 근처에다가 그런 거였어? 나는 보통 여성 전용 주차장이 마트나 쇼핑몰에 주로 있잖아. 마트나 쇼핑몰에 있지. 쇼핑하러 오란 얘기인 줄 알았어. 아니야. 주차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기 때문에 여성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입구 근처에 해준 것 뿐이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근데 왜냐면 내가 그거 언제 느꼈냐면 얼마 전이었는데 이거는 하긴 뭐 근데 네 말 같은 이유라면 요새는 그런 걸 안 만들어야 된다 뭐 그런 건 없긴 하지만 우리 집 근처에 집 근처는 아니고 어쨌든 아울렛이 큰 게 하나 생겼는데 거기를 영화 보러 친구랑 갔단 말이야. 근데 내 앞에 차는 아래층으로 내려보내고 나를 딱 보더니 나는 그 층에 주차를 하게 시키는 거야. 우선 가라 그러니까 가긴 하는데 이게 뭐지 싶은 거야. 어. 갔더니 그 층 자체가 여성 전용 주차장이었구나. 맞아, 층 전체가 여성 전용 주차장인 거야. 그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으로 흥! 야! 그런 배려 하지 마! 여, 나도 주차 잘할 수 있어! 사고를 낸다는 게 아니라 사고를 당한다고. 범죄자도 구석지에서 차를 대면. 아, 그런 얘기였어? 그래, 너 못 알아듣고 있었구나. 운전을 잘 못한다는 얘기가 아니야, 아니라? 아니야, 운전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아~ 주차장에서 테러를 당하거나 다른 사람한테 강도를 당하거나 헐.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매장 입구 근처에다가 주차장 자리를 마련을 해준 거야. 그 사람들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 그게 편하니까가 아니야. 헐, 덜, 내가 회사에서 주차할 때 꼭 야외 주차장에 주차하는 거랑 비슷한 이유겠구나. 그렇지. 그러니까 집에서는 막 지하 4층에 대고 막 이래도 별로 안 무서운데. 어, 거기는 상대적으로 밝고 뭐. 어, 회사 건물은 난 지하 2층 주차장에는 거의 안 들어가거든. 자리 있으면 거의 1층 아니면은 지하 1층이어도 엘리베이터에서 이렇게 딱 직선으로 딱 보이는데 아니면은 주차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 아. 그래서 그런 거야. 그렇구나. 어, 좀 더 보호해주기 위한 건데 뭐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를 위해서 층이라든가 뭐 그런 편의를 위해서 봐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좀 별개 얘기고 어쨌든 말하고 싶었던 거는 남성들이 그렇게 역차별을 받는 것 같이 느끼는 것처럼 백인들이나 기존의 그 구성원들이 뿌리 속 깊이 기독교로 점철된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우월주의나 이런 것들이 이제 작용을 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분석글을 봤거든. 그래서 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 그랬고 그런 게 팽배해 있던 시절에 나왔던 노래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우리는 괜찮아 우리는 잘 될 거야 라는 게 그런 긍정주의가 굉장히 뼛속 깊이 박혀 있거든. 그래서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느낌을 가지고 이제 돼 있는 거야. 걔네들이 좀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걔네들 어쨌든 우리나라에 비해서 문맹률은 낮고 문맹률이 높고 교육도 더 떨어지고 그게 그렇지. 오바마가 멋있는 정치를 했지만 분명히 오바마도 보수적인 게 있었는데 이제는 더 또라이를 뽑아놨어. 그러니까 뭐 향후 대선 결과 이후 100일의 행보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겠다고는 하는데 물론 번갈아서 다른 것도 대세고 부시가 됐다가 오바마가 됐다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세계는 계속 돌고 도는 거지만 오바마가 했을 때 했던 정책에 대해서 반발하고 있던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된 거지만 그러니까 그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그 샤이 트럼프라는 게 사실 내가 직접 겪어본 애가 한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트럼프가 공략한 그 층에 먹히는 백인이었던 거지 그 아이도. 근데 어떤 얘기를 했냐면 그러니까 되게 잘 아는 애는 아니었는데 그냥 한 뭐 네다섯 번 이렇게 막 여러 그룹에서 모인 사람들하고 술 몇 번 마시고 뭐 얘기한 정도의 애였는데 걔가 어느 날 자기 페이스북에 걔는 분명히 미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그까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미국에서 변변한 직장을 가져본 적이 없었고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에 산 지 그때 8년인가 됐을 때였어. 한국 와서 고작 하는 일이 애들 가르치는 일이야. 솔직히 같은 영어 강사라 그래도 애들 가르치는 영어 강사하고 어른을 가르치는 영어 강사하고 이렇게 차원이 수준이 다르단 말이야. 어쨌든 어른을 대하는 애들은 좀 더 사고체계라든가 그런 게 훨씬 더 논리적이고 생각을 많이 한 애들이야. 그리고 대부분 아주 뭐 거의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전공도 뭔가 그런 인문학적 전공을 한 애들이 많아. 문학이라든가 뭐 역사라든가 심리라든가 그런 식으로 철학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냥 누구하고도 대화를 해도 어느 정도 지적 수준이 되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어느 정도의 대화를 할 수 있는 똑똑한 애들이란 말이야. 내가 봤던 애들은 그래. 근데 걔는 어쨌든 초딩들을 가르치는 애였어. 7, 8년 동안. 그것만으로도 나는 어느 만큼 증명이 됐다고 생각하거든. 걔가 어느 정도 실력이 됐으면 그런 학원에 다닐 게 아니라 학교로 들어갔겠지. 공립 학교로 들어갔겠지. 어쨌든 그런 애야. 내가 보기에 그냥 최대한 객관적이진 못하지 이미. 감정이 안 좋았으니까. 그런 애였는데 걔가 어느 날 자기 페이스북에 자꾸 아시안이 와서 일자리를 뺏긴다는 건 백인들이. 그렇다니까. 그렇게 느낀다. 그런 말을 걔가 페이스북에 써놓은 거야. 근데 나는 그걸 보는데 너무 막 눈에서 불꽃이 튈 것 같은 거야. 너는 병신이잖아. 너는 병신인데 왜 네가 갖지도 못할 것을,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 네가 갖지 못할 것을 가지는 것에 대해서 그냥 네가 미국에서 태어난 백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그런 글을, 더군다나 넌 지금 미국에 있지도 않고 그 사람들이 추구하던 목표에 목표를 넌 가져본 적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싸잡아서 비판을 하고 그 말을 왜 페이스북에 왜 써? 누구 보라고? 어디 뭐 기고를 하든지 뭐 그렇게 화가 나면 어디 그 딴 데다 글을 쓰든지 개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랑 지라는 사람들도 다 보는 그런 공간에 그걸 왜 쓰냐고. 나는 내가 처음으로 페북 친구를 차단을 했거든. 그 이후로도 난 어느 만큼 알지 않으면 페이스북 친구를 안 봤거든. 걔 때문에 너무 열이 받았어가지고. 근데 그런 사람들 때문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것 같아. 그렇지. 그렇게 정말 그 약간 별개 얘기인데 젊은 사람 중에서 그렇게 약간 사고 방식이 조금 넓지 못하고 하는 경우를 저 주변에도 종종 느끼는 게, 예전에 그런 프로가 있잖아. 해외 패널이 나와서 뭐 이렇게 미녀들의 수다라든가 비정상회담이라든가 뭐 이런 해외 패널이 나와가지고 토크쇼를 하는데 어쨌든 기존하고 다른 얘기를 해주니까 굉장히 그렇지. 나름 그 토크의 그 배경의 폭이 그 스펙트럼이 넓어진단 말이야. 근데 정말 정말 내가 어이가 없는 얘기를 들은 게, 나하고 몇 살 차이가 되지도 않는 그 손이 이제 사람이 쟤네들은 왜 한국 방송에 나와서 한국 예능인 일자리를 뺐지? 너무 어처구니 없는 거야. 너무 국수주의적 사고발상 아니야? 걔네들이 나와서, 물론 걔네들이 나와서 공중파나 케이블에서 나와서 하는 말은 정말 걔네들이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야. 어느 정도는 작가의 저거에 비해서 이제 노래 있는 거, 역할이 있는 거지. 역할이 있고 다듬어진 말이야.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여러 가지 말을 해주니까.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관점이 어느 만큼은 있는 거니까. 그 다듬고 다듬었지만은 그 정도 말을 해주니까 듣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그렇지. 있는 거고. 그런 건데 왜 쟤네들이 한국 애들 예능인 일자리를 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걔네 나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너무 배타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젊은 사람이. 아 진짜 깜짝 놀랐네. 나이가 많고 적고에 따라서 그게 저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노래? A fat wallet still never made a man free. They say to eat good, yo, you gotta swallow your pride. But that game plan, I'm not satisfied. The poor get work, the rich get richer. The world gets worse, do you get the picture? The poor gets dead, the rich get depressed. The ugly get mad, the pretty get stressed. The ugly get violent, the pretty get gone. The old get stiff, the young get stepped on. Whoever told you that it was all good lies. So throw your fists up, you're not satisfied. Got my old earth wearing a mask and gloves to get a mail. I know we're older God that lost 12 close peeps on 911. Why you kicking up punchlines and puns, man? Fuck that shit. This is serious biz. By time Bush is done, you won't know what time it is. If it's wartime or jail time, time for promises and time to figure out where the enemy is. The same devils that you used to love to hate, they got you so gassed and shook now. You scared to debate. The same ones that traded books for guns, smuggled drugs for funds, and had fun letting off 41. But now it's all about NYPD caps and Pentagon bumper stickers, but yo, you're still a nigga. It ain't right, them cops and them firemen die. That shit is real tragic, but it damn sure ain't magic. It won't make the brutality disappear. It won't pull equality from behind your ear. It won't make a difference in a two-party country if the president cheats to win another 4 years. Now don't get me wrong, there's no place I'd rather be. The grass ain't greener on the other genocide. But tell Huey Freeman, don't forget to cut the lawn and uproot the weeds, cause I'm not satisfied. The poor get worse, the rich get richer. The world gets worse, do you get the picture? The poor gets dead, the rich get depressed. The ugly gets mad, the pretty gets stressed. The ugly get violent, the pretty gets gone. The old gets stiff, the young gets stepped on. Whoever told you that it was all good lies, so throw your fists up, you're not satisfied. 저는 J라이브라는 사람의 Satisfied라는 노래야. 네, 이게 Satisfied가 그냥 그렇게 문장이 끝나는 말이 아니라 뒤에 물음표가 붙어 있어. 만족했냐는 얘기지. 만족하니? 어, 만족하냐는 얘기지. 이제 이 사람이 학교 선생이야. 어, 그렇다고 네. 하더라고. 영문학. 어. 그래서 가사가 찰져. 어휘가 상당히 뛰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뭐 하는 내용이 이제 전반적으로 미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그렇지. 비판하는 내용이란 말이야. 맞아, 사회 비판 메시지. 여기 뭐 그 내가 여기서 이제 이 노래 트럼프 당선되면서 네가 아까 선곡한 노래 바로 뒤이어서 이걸 튼 이유가 가사에 그런 게 있어. 네 성공한 얘기는 누구든 따라하고 싶어하지. 그게 딱 트럼프 얘기잖아. 그렇지. 아, 그리고 뭐 거짓말 잘해서 4년 더 얻는 게 정당이 두 개 나라에서 뭐가 달라지느냐. 그리고 이게 다 거짓말인 것 같으면 주먹을 높이 들어라. 나는 만족하지 못한다. 가사에 그런 게 후렴구에 나오잖아. 아유 sacrifice. Satisfied. Satisfied. I want satisfied. 나는 만족하지 않는다. I'm not satisfied. 결국, Are you satisfied? I'm not satisfied. 그리고 그 앞에도 이렇게 뒤쪽에 후렴구에 이 제노사이드의 시대, 대량학살 시대 이건 정당하지가 않아. 탄저균의 공포하고 거기 가사 중간에 나오잖아. 9.11 사고로 인해서 그렇지. 12명의 친구를 잃어버린 노인을 난 알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거든. 미국에 대해서 넌 지금 이 미국에 대해서 만족하니? 그렇지. 나는 이 지금 미국에 대해서 만족하지 않아 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담고 있는 노래더라고. 가난한 사람들은 일을 하고 더 가난해지고 부자들은 더 부유해지고 부자가 되고 세상은 나빠지고 이게 보이냐고 큰 그림이 보이냐고. 가난한 사람들은 죽고 부자들은 우울해하고 이게 제이라이브라는 가수가 언더 쪽이더라고. 나는 이제 들어보진 않았다. 이런 노래 어떻게 들어봤어? 아 이건 MDM으로 알게 된 거야. 내가 예전에 얘기했던 MDM이란 잡지에서 근데 이 노래를 딱 듣고선 내가 한 대 빡 맞은 기분이 들었어. 와, 되게 멋있는 가사다. 어, 되게 멋있네. 그러니까 이 가사를 내가 다 해석을 해보려고 그랬는데 난 너무 게을러서 못했고요. 예. 언젠가 블로그에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거를 그 구글에서 찾으면은 genius.com이라는 곳에서 가사가 나오는데 이게 군데군데 그 링크가 돼 있어. 표시가 돼 있어. 그래갖고 그거를 봤어. 그걸 열어보면은 이 가사에 숨겨진 함의가 설명이 돼 있단 맞아, 말이야. 나와. 그렇게 해서 한번 보시기를 네. 추천드립니다. 추천드려요. 굉장히 멋있는 노래입니다. 가사에 대한 그런 링크가 참 되게 좋았어. 잘해놨지. 그게 표시가 나는 그냥 단순히 볼드인 줄만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링크가 걸려있더라고요. 잘 만들었어 사이트. 잘 만들었어 genius.com 칭찬해주겠어. 이 시대 우리나라에도 하는 제이라이브의 외침이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그 집회나 이런 데서 나와서 활동을 하고 있는 래퍼들이 있어. SV나 뭐 가리온이나 요번에 가리온 나와서 했지만 이제 요번에 뭐 지금 지난 금토일에도 하야락이라고 해서 캠핑존에서 그 공연이 있었고 거기 갤럭시 익스프레스나 뭐 이렇게 킹스턴 루디스카도 나왔었고 군함도 나오고 네. 그 윈디시티도 나오고 물론 이 친구들이 SV 그 친구 노래도 내가 그 뭐 저기 소녀상 집회 때도 봤고 광화문에서도 봤고 그리고 그런 집회에 자주 나가다 보면은 자주 나와주는 그런 예술인들이 있어. 물론 멋있고 감사하고 근데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더 멋있는 노래 더 공감이 되는 노래가 나와준다면 그래 나도 그 생각을 해. 그러니까 이 노래가 멋있다고 생각되는 게 영어가 제외국어인 우리들한테도 확실한 메시지가 있잖아. 특히 후렴 같은 부분에는 Are you satisfied? I'm not satisfied. 그거는 진짜 중학생만 돼도 따라 부를 수 있을 거 아니니? 다만 좀 더 이렇게 더 메시지가 더 와닿은 노래가 나오기를 계속 응원을 하고 있고 추운데 흔들리는 트럭 위에서 공연하기가 얼마나 힘든데. 다음 노래 Sometimes you just feel tired, feel weak. And when you feel weak, you feel like you wanna just give up. But you gotta search within you. Try to find that inner strength and just pull that shit out of you. And get that motivation to not give up and not be a quitter. So I collapse, I'm spilling these raps long as you feel them. To the day that I drop, you'll never say that I'm not killing them. Cause when I am not, then I'ma stop pinning them. And I am not hip-hop, and I'm just not Eminem. Subliminal thoughts when I'ma stop sending them. Women are caught in webs, spin them in heart venom. Adrenaline shot, the penicillin could not get the illin to stop. Amoxicillin's just not real enough. The criminal cop killing hip-hop, filling a minimal swap to cop. Millions are pop listeners. You're coming with me, feel it or not. You're gonna fear it like I showed you. The spirit of God lives in us. You hear it a lot, lyrics to shock. Is it a miracle or am I just product of pop? Listen up, the sizzle, my whistle, this is the plot. Listen up, you pizzles for guys, listen, does not give a fuck. Till the moon comes up,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 give out, can't shut my mouth. Till the smoke clears out, and my heart hurt out. I'ma rip this shit, till my bone collapse. Till the moon comes up, till the lights go out, till my leg give out, can't shut my mouth. Till the smoke clears out, and my heart hurt out. I'ma rip this shit, till my bone collapse. Music is like magic. There's a certain feeling you get when you reel and you spit. And people are feeling your shit. This is your moment. And every single minute you spend trying to hold on to it, cause you may never get it again. So while you're in it, try to get as much shit as you can. And when your run is over, just admit when it's in its end. Cause I'm at the end of my wits with half the shit that gets in. I got a list. Here's the order. Eminem의 아 오래된 노래다. Till I Collapse. Till I Collapse. 에 미네미 형이 좀 올해 44실 거야 이제. 그밖에 안 됐어? 어. 그래도 부록을 넘었다는 사실이. 얼굴 보니까 쉬는 된 것처럼 보이는데. 아 그건 최근 사진이었나? 응. 아, 팽팽할 때를 많이 봐서. 내가 힙합권이 좀 짧은데 어쨌든 해외 쪽의 힙합 같은 경우는 뭐 투팍이나 이렇게 에미넴이나 그 이후에는 별로 안 들었던 것 같아. 근데 그 짧은 힙합권 중에서 정말 그 분노를 찰지게 노래하는 사람은 에미넴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야, 이 짜증. 이. 맞아. 이. 으아를. 정말. 그리고 그 에미넴의 노래 중에서 이 노래가 제일 그 분노랩이 거의 짱 먹는 노래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상황이 너무 짜증이 나서. 짜증을 어떻게 풀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아, 네가. 짜증이 나는 상황을 풀 수가 없어. 나는 그래서 짜증이 나는 상황을 풀 수가 없으면은 이렇게 막 이렇게 그 전에도 비슷하지만 감정을 소비하는 노래를 많이 듣는단 말이야. 막 몰아치는 노래나 이제 막 이런 이렇게 짜증날 때 이런 류의 노래를 가끔 들어. 그래서 이 노래가 생각이 나서 가져왔습죠. 아 그런 의미였구나. 쏟아내는 분노. 그리고 참 그 에미넴이 그 트럼프가 대선에 저거 하기 전에 대선에 그 이기 전에 트럼프를 디스하는 노래를 만들었어. 그게 19분인가? 9분인가 19분인가 그런데 그거는 이제 이런 노래처럼 BGM이 없고 가사로 막 이렇게 하는데 같이 왈왈왈왈왈 했어? 왈왈왈왈 했는데 완전 막 디스하고 조지는 그런 노래를 쿵쿵. 근데 우리가 이렇게 같이 듣기에는 배경음악이 없다 보니까 말로만 하니까 약간 같이 듣기에는 좀 부적합해서 그래서 너의 이제 짜증을 표현한 의미로 나의 짜증, 갔어. 나의 분노. 에미넴을 좋아해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때는 나는 한참 뭐 차트에서 1위를 찍었네 하는 사람들을 대부분 안 좋아할 때이기도 했는데 그 와중에 나는 솔직히 에미넴 쪽보다는 그땐 전자음악을 더 많이 들을 때였으니까 모비가 더 좋았단 말이야. 근데 에미넴이 모비 열심히 씻고 다녔던 건 기억해? 아 몰랐어. 콘서트장에서 모비 인형 만들어서 불태우고 그랬어. 근데 그게 이유가 테크노 하는 대머리 호모라면서 놀렸거든. 근데 나는 그게 되게 병신 같다고 생각한 거야. 그 디스가? 아니 뭐 쓸데없이 같은 장르도 아니고 모비가 뭘 했다고 저지랄을 하나 싶은 거야. 아니 뭐 에미넴이 씹은 사람이 한둘이야. 그게 어쨌든 같은 장르를 씹지도 않았어. 그리고 그리고 과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야. 그냥 그리고 그 내용도 되게 병신 같잖아. 테크노 하는 대머리 호모 다 이상해. 내 테크노 하는 정도만 해도 그냥 아유 그랬겠는데. 뭔 일이냐 저게? 뭐 무너졌나? 아니 공사 때문에 제가 본 것 같은데. 어, 어쨌든 그래서 좋아하지 않았는데 내가 에이마이를 보고선 아 얘가 뭐가 있는 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 그거 보고서 처음으로 네가 이번에 가져온 이 선곡한 걸 들으면서도 딴 건 몰라도 정말 분노? 는 분노랩. 어. 얘가 정말 짱이구나. 분노랩 찰져요. 어. 찰진 분노랩이에요. 이 양반이 잘하는구나. 이거는. 라고 생각했지. 그렇다면 다음 노래 들어보겠어. 들어보겠어. 헤도니즘이 무슨 뜻이야? 쾌락주의. 아 그렇구나. 이거는 아 이건 내가 진짜로 가사를 다 하고 싶었는데 아까 스트레인지 데이즈랑 비슷하게 가사를 다 하고 싶었는데 그냥 내가 가사 지금 보고 얘기를 할게. 이거는 그 모든 그 사람 주변에 그 모든 사람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야. 지금 뭐 구속이 된 사람이든 이미 검찰 수사를 한 번씩 받은 사람이든 그런 사람들한테 다 하고 싶은 말이야. 이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응? 제목 첫 부분이 이거야. 근데 이게 약간 헤로니즘이 쾌락주의고 얘는 이제 그거에 대해서 회의적인 얘기야. 애초에 그러니까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정말로 행복해 행복해 이게 아니라 이제 행복하냐 뭐 이런 느낌이야. 이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고통이라는 걸 전혀 못 느끼는 것처럼 보이는데 난 지금 네가 뭘 하고 있는지 궁금해. 나 내 생각은 할지 안 할지 전혀 안 하는지도 아직도 예전처럼 놀고 있어? 아니면 그건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을 위한 거였을까? 난 네가 지금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어. 네가 기분이 좋다고 해서 맞다는 얘기는 아니야. 네가 좋게 느낀다고 해서 그래도 여전히 네가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네. 오늘 밤에 아직도 네 얼굴엔 웃음이 가득할까? 그 웃음은 정말 올바른 것처럼 보이는데 아직도 그때 그 친구들이랑 어울려? 네 삶과 고민을 연기랑 함께 날려보내? 이거는 마약을 한다는 뜻이고. 넌 어떻게 날 기억할까? 네가 눈물이 날 때까지 웃겨주던 사람으로 기억할까? 이제 진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기분이 좋다고 해서 네가 오늘 타는 건 아니야. 그저 네가 좋게 느낀다고 해서. 그래도 오늘 밤 네가 여기 있었으면 좋겠네. 지금 네가 뭘 하는지 난 궁금해. 진짜 이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런 가사.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에 그 사람들은 그냥 쾌락에 빠져가지고 그게 옳다고 그 안에서는 특별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안에서만 빠져서 사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그리고 아마 여기에서 이 노래 가사에서 잠깐 암시하듯이 우리들은 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약이라든가 권력이라든가 프로포폴은 나도 맞아봤는데 돈에 취했어. 야 나도 맞았어. 대장내시경 할 때. 그래 대장내시경 할 때. 아, 좋긴 하더라. 아, 나 꿀잠 잤잖아. 어, 개꿀잠. 어 정말. 새로 태어난 기분이었어. 나는 근데 그 새로 태어난 기분이 내가 그 전날에 금식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아... 어 모든 걸 비워냈기 때문에 깨끗해진 게 아닐까. 여기? 어... 앞에 있잖아. 그랬단다. 잠시 후 저희는 주유를 하겠습니다. 예. 기름이가 없어요. 좋습니다. 오늘 좀 잘 나오면. 아 휴지도 주네. 그러게 휴지 주는데 흔하지 않은데. 아 오늘 주유했는데. 어디서? 여기서? 그럼. 세차장 근처에서 했어. 근데 왜? 어? 난 근데. 휴지 안 주던데. 휴지 주는데 나도 오늘 5만 얼마 했는데. 뿌듯한 마음으로 주유를 마쳤습니다. 예 오프. 그래 스컹크 아가씨 노래를 들었어. 헤돈이죠? 응 헤돈이지. 가사가 약간 특이하긴 한데 가사가 약간 읽어도 되잖아. 가사가 약간 애매한 느낌이라고 생각했는데 왜냐면 헤도니즘에 대한 단어 뜻을 몰랐으니까. 아 시원시원한 노래구나. 스컹크 아나씨가 그 이제 얘기 소개시켜준 다음부터 꽤 들었었는데 그 좀 가벼운 것도 있고 좀 하드한 것도 있고 이렇게 좀 하드한 것도 있고 이거보다 더 하드한 것도 있고 베리에이션이 넓어서 좋더라고. 노래 잘하고 감정선도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감정의 폭이 되게 넓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어. 그러합니다. 그랬습니다. 이 노래는 그래서 전 그들에게 그들에게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데 근데 그렇습니다. 약간 잘못 전달될 수도 있는 게 걔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어 라는 말이 떳떳해져서 떳떳해지고 그렇지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을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알고 있는 행복들 그러니까 뻘짓 좀 그만하고 제발 약. 그러니까 취해서 그만 살아라 약이든 그러니까 그냥 힘이든 그게 다야 네가 옳다고 느낀다고 해서 네 기분이 좋다 그래서 옳은 게 아니라고 그래 그 메시지가 거기에 있는 것 같다 그랬고요 다음 노래 틀겠습니다 이게 맞고 Everybody knows that the days are loaded Everybody rolls with their fingers crossed Everybody knows the war is over Everybody knows the good guys lost Everybody knows the fight was fixed The poor stay poor, the rich get rich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the boat is leaking Everybody knows the captain lied Everybody got this broken feeling Like their father or their dog just died Everybody talking to their pockets Everybody wants box of chocolates and a long stem rose.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 you love me, baby. Everybody knows that you really do. Everybody knows that you've been faithful. Everybody knows you've been discreet, but there were so many people you just had to meet without your clothes. And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Everybody knows. That's how it goes. Everybody knows. 레너드 코엔님의 Everybody Knows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가사를 굉장히 이거는 왠지 가사 해석을 멋있게 해놓은 사람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검색을 한번 해봤더니 다음 블로그에 나오는 게 하나 있어. 함의를 다 해석을 해가지고 설명까지 해가면서 써놓은 분이 하나 있더라고. 근데 너무 괜찮아서 내가 해석을 하는 것보다 이분 얘기를 하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서 소개를 하려고 가져왔어. 노래 가사가 사람들이 다 안다는 얘기잖아. 시작에 Everybody knows that the dice are loaded up 나온단 말이야, 가사가. 그게 주사위가 도박판에서 이분 설명이라면 나도 몰랐거든. 그냥 로리드가 뭔가 뭐 총알 장전됐다는 얘기인가? 막 그냥 그렇게만 생각했었는데 그 도박판에서 승부 조작을 하기 위해서 주사위를 일부러 한쪽 무겁게 다 나오게 하려고 그런 주사위를 로디드 다이스라 그런데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주사위가 한쪽이 더 무겁다는 걸 안다. 그리고 everybody rolls with their fingers crossed 그러면 그 손가락 이렇게 꼬고 행운을 빈다는 뜻이거든. 주사위가 추가 안 맞는다는 무게가 안 맞는다는 거 알면서도 운을 빌고 싶은 거야 사람들은. 사람들은 전쟁이 끝났다는 걸 모두가 전쟁이 끝났다는 걸 알고 좋은 쪽이 졌다는 걸 알고 싸움은 이제 이기는 편이 정해졌다는 것도 안다는 거지 모두가. 그러니까 우리도 다 알고 있잖아. 이분 아이디가 뭐라고 읽어? 한자리 초, 고, 레 끝자는 모르겠네. 초콜릿 팩토리라고 뒤에 써는 거 보니까 초고래 뭐 이렇게 약간 차음한 그런 느낌일 것 같다. 왠지 토일 것 같아. 초콜릿 토. 아 그렇네 맞네. 초콜릿 토. 초콜릿 토. 어쨌든 이 블로그에 들어가 보시면 이거 나중에 링크를 걸어줘. 이제 이분이 이번 달에 돌아가셨잖아. 그렇죠. 그리고 나 가사를 시처럼 쓰고 노래도 시처럼 하는 프로필이 시인이 같이 나와. 시도 쓰셨으니까 그 중에 아마 제일 유명한 노래 중에 하나일 거고 예전에 내가 펌프업 더 볼륨 얘기하면서 이 노래를 잠깐 읊은 적도 있긴 하고 우린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모두가 알고 있었어. 근데 그냥 그렇게 가고 있었던 거지. 노래 가사처럼 모두가 알고 있는데 나는 약간 이렇게 다르게 해석하면서 저거 하고 싶은 게 먼저 그 찾아본 기사를 찾아본 내용으로서는 그렇게 나오더라고. 11월 우리나라에는 11월 10일에 그 기사가 뜨고 알려졌는데 실제로 돌아가신 거는 11월 7일에 11월 7일에 돌아가셨고 암을 투병 중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진 않아. 자세하게 그거를 막 구호를 많이 날리거나 그러진 않아가지고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고 하더라고. 주무시다가 연세도 많으니까 82세를 일기로 이제 소천을 하셨는데 내가 이분 노래를 좋았던 게 버드 온 더 와이어하고 할렐루야를 굉장히 좋아했거든. 뭐 I'm Your Man이나 뭐 이런 거는 워낙에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고. I'm Your Man이 더 유명하겠다. 우리나라에서는 I'm Your Man이 굉장히 제일 유명하지. 그래서 그 기사를 찾다가 뭐 이렇게 보니까 이제 아들이 그런 설명을 했는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냥 아, 어느 지역인지는 생각이 안 나는데 그냥 오랜 친구들하고 가족 직계 가족만 모시고 조촐하게 장례를 치르고 부모님 옆에 묻혔다 뭐 그런 그 유지를 받들어서 그렇게 했다. 그리고 노래에 대한 해석 부분은 이제 너는 그렇게 흘러왔다는 거에 더 집중을 하지만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은 판이 뒤집어졌고 어떤 방향을 향해 가야 된다는 거를 모두가 알고 있다는 쪽으로 나는 해석을 했어. 광장에 모인 135만, 이번 주에도 60만, 다음 주에 또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다 안단 말이야. 어떤 보수단체에서는 100만에 모였을 때 나머지 4,900만은 거기 동의하지 않는다는 그런 개소리 중에 개소리를 창의적으로 남발을 했는데 이럴 땐 욕을 해야 돼. 뭐라고 할까? 그런 미친 새끼들이 대가리에 똥만 쳐가지고 집 보고 싶은 대로만 보고 청와대나 뭐 이런 데서 개기고 있는데 다음 주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다 안단 말이야. 어떻게 하는 게 맞는 건지를. 그리고 그렇게 할 거고 That's how it goes. 나는 그런 의미로 이 노래를 받아들였어요. 좋은 선곡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우트로에서 한 번 더 들으면서 이 방송을 끝내겠습니다. 시간도 다 됐고 사실 아우트로에서는 하긴 근데 Everybody Knows가 더 멋있는 것 같긴 해. 멋있어. 난 노래가 멋있어서 아우트로로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그리고 그 링크는 꼭 달아줘. 이 다음 블로그에 입은 것. 오늘은 좀 돌아다니면서 녹음을 한번 해봤는데 나중에 편집을 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오늘 문웅이가 좀 고생을 했고 왜? 아 이렇게 안 하던 거를 하니까 선곡이나 뭐 음량이나 뭐 이런 거를 엔지니어링을 옆에서 이제 했으니까 모니터도 하고 난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 이렇게 10회를 마쳤습니다. 10회? 10회 이번에 10회야? 이번에 10회 헐. 벌써 10회가 되었어요. 통상 파일럿까지 합치면 11회 노래를 좋아하는데 난 지금 이 순간에도 뉴스 검색하고 게시판 들어가 보고 싶어. 주말에 대한 집회에 대한 그런 반응 그것도 있고 어쨌든 하루가 갔잖아. 그리고 검찰에서 발표를 했고 뭔가 반응이 나올 때가 됐고 막 그게 궁금한 거야. 지금 이 기울어진 주사위가 어떻게 던져지고 있을까. 이번 주에도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에도 힘내십시오. 계속 우리 열심히 살면 되지. 아, 나 좀 존댓말 하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마지막 인사나 뭐 그런 거지. 내 무릎 꿇은 자. Everybody knows that it's now or never. Everybody knows that it's me or you. And everybody knows that you live forever. Everybody knows the deal is rotten. Old Black Joe still picking cotton for your ribbons and bow. And everybody knows. And everybody knows that the plague is coming. Everybody knows that it's moving fast. Everybody knows that the artifact of the past. Everybody knows the scene is dead, but there's gonna be a meter on your bed that will disclose what everybody knows.